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가 21일 서울의 괴뢰 정부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24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단체는 22일 협정 초안을 본 협정으로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청와대 앞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대학생 24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도 이날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지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를 위한 규탄행동의 일환으로 시위행진을 벌였습니다.